사랑합니다. 그댈 사랑합니다. 이 말 한마디 너무 어려워져. 그런 내 모습에 그댄 예쁘게 웃었죠. 마음까지도 아름다운 사랑. 그댄 아직 모르나 봐요. 행복하라 하네요. 내가 그댈 어찌나요. 그댄 내 사랑인데 내게 난 사람인데 떠나가려 하네요. 어떡하죠. 기다리면 될까요. 혼자서라도 사랑하면 될까요. 사랑 참 못했네요. 그대조차 눈물이 겠죠. 착한 사람이 내가 먼저 걱정이겠죠. 그댄 내 사랑인데 내게 난 사람인데 떠나가려 하네요. 어떡하죠. 기다리면 될까요. 혼자서라도 사랑하면 될까요. 사랑 참 못했네요. 미안한 일밖에 생각나지 않네요. 그런 나라서 울고 가나요. 내게 난 사람인데 떠나가려 하네요. 어떡하죠.